평양 초등학원 준공식이 5일에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태복 동지와 관계부문 일꾼들, 평양 초등학원 일꾼들과 교직원 학생들, 시안의 당 정권기관 연간단위 일꾼들, 근로자들, 건설자들이 준공식에 참가했습니다. 준공식에서 연설자는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에 의해서 평양육아원 애육원과 평양중등학원에 이어 평양초등학원이 훌륭히 일도섬으로써 수도에는 원아들을 위한 행복의 보금자리가 완벽하게 꾸려지게 됐다고 하면서 학원의 교직원들이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어 원아들을 우리 혁명의 계승자 나라의 역군으로 억세게 키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원아들이 기숙사에 입사했습니다.